HUBS 화가들의 은밀한 집구.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약 2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시험이 끝나면 스트레스를 날리고 여유를 만끽하고자 우리가 찾는 것이 있죠.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 이 술자리에서 가장 맛있는 안주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삭바삭한 치킨? 노릇노릇한 삼겹살? 아님 고소한 노가리? 모두 아닙니다. 그 정체는 바로 연애 이야기인데요. 서로의 연애 경험담을 풀며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를 맛있게 씹고 듣곤 하죠. 저번에 제가 동기들과 술자리에서 연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어떤 이별이 제일 비호감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이별이 가장 별로인가요? 개인적으로 이별 중 가장 최악은 잠수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없고 허무하기 그지없는 결말이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이런 잠수 이별을 통보한 최강 연애 찌질인데요. 누군지 궁금하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시죠. 나는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뭐든지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되면 큰 명예를 얻게 되죠. 오늘의 은밀한 사생활의 주인공인 바실리 칸딘스키는 추상 미술의 창조자입니다. 추상이라는 두루뭉실한 개념을 미술의 영토에 싹틔운 칸딘스키. 그는 화가뿐만 아니라 미술 이론가이자 교육자로도 활발히 활동했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도 연애에 있어서는 찌질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었답니다. 가브리엘레 민터와 13년이라는 장기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없이 그녀를 떠나버립니다. 최악의 잠수 이별을 한 거죠. 도대체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칸딘스키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친아. 1866년 차 판매업으로 부를 쌓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러시아 제1의 명문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하는 엄친아적 면모를 보여요. 26살에 졸업과 동시에 법률고시를 가볍게 패스한 이 뇌생남은 사촌 안냐 치미야킨과 결혼합니다. 뭐? 사촌과 결혼? 이라며 놀랄 여러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당시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다수 서구권 국가에서는 사촌과의 결혼이 합법적이었답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삶을 조용히 이어나갈 것 같았던 그는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는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열린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에서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을 운명적으로 맞이하는데요. 1896년 그의 나이 30,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깨닫게 됩니다. 본 그대로 사물을 재현하는 미의식과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그는 모네만의 주관적 관점으로 추상화된 건초더미 앞에서 큰 감탄을 해요. 고정관념이 깨진 그는 1894년 도르파르트 대학 법학과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떠오르는 예술 중심지인 뮌헨으로 달려갑니다. 미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운명을 안고 말이죠. 김수현 외의 4인 드림하이. 처럼 높이 날아봐 네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미소으로 이뤄가 밀어두려 하지마 이젠 힘껏 자신 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on 19세기 중반에 파리를 닮은 19세기 후반의 미네는 과거의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 예술가와 새로운 미술을 개척하려는 진보 예술가의 각축장이었는데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새로움, 보수와 진보, 미래의 패권을 위해 끝없이 전투를 벌이는 예술 전쟁터 미네네 칸딘스키가 1896년 입장합니다. 스승의 화실에서 5년간 조용히 그림을 배우던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죠. 그는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모두 거부합니다. 쉽게 말해 무명 화가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건데요. 언론, 대중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그의 겨울, 그는 팔랑스크 미술학교를 세웁니다.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제자를 키워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말이죠. 여학생 입학을 금지하던 다른 미술대학과 달리 그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받습니다. 이때 바로 그와 13년간 장기 연애할 연인 민터가 입학하게 되죠. 이제 갓 미술 공부를 시작한 민터는 넘치는 열정과 비상한 머리로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아요. 그 역시 꾸밈없이 솔직하고 거침없는 걸크러쉬 민터의 모습에 매력을 느낍니다. 게다가 둘 다 훈녀 훈남이었죠. 그는 그녀를 제자로서 매우 섬세하게 가르쳐요. 뭐 사심이 안 담겼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학생으로서 빵점이야. 너에게 가르칠 게 없어. 넌 내면에서 꿈틀대는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넌 재능을 타고났어.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네 재능을 보호하고 키워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스승과 제자 사이는 곧 남자와 여자 사이로 발전하고 그들은 썸을 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어선 안 될 사실이 있죠? 바로 칸딘스키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웍더문 Shut Up The Dance. 그가 유부남이기에 망설였던 윈터. 그러나 너로 인해 잃어버린 천국의 감정을 되찾았다고 말하는 뇌생남 칸딘스키의 플러팅을 끝내 거절하긴 어려웠겠죠. 결국 둘은 미래를 시작합니다. 미술 수업 시간에 그는 다른 학생들을 봐주는 척하다가 그녀만 따로 멀리 데리고 나가 작업을 하기도 해요. 칸딘스키는 그녀에게 헤엄치는 작은 여우라는 앙큼한 애칭도 붙여주죠. 이후 그는 결국 아내 안냐와 별거를 선택합니다. 윈터는 여기서 정신 차렸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함께 5년간 유럽을 무대로 사랑의 유랑도 떠나고 전망 좋은 집을 구해 함께 살며 평생 알콩달콩할 것 같던 둘. 1911년 칸딘스키가 별거하던 아내 안냐와 이혼한 후 윈터와 드디어 부부가 되는가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윈터와 결혼하기를 피합니다. 그의 마음이 식은 것이죠. 뜨거웠던 냉세는 이제 식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뒤로하고 이별을 선택했어요. 윈터는 약속대로 그를 기다리며 장문의 편지를 보내지만 그의 답장은 성의 없고 만나는 건 역시 미루기 일쑤였죠. 그렇게 미적거리다 1년이 지나 그녀에게 모습을 드러낸 그, 이미 마음이 차갑게 식은 그는 1916년 3월 어느 아침 안녕이란 말도 없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그녀의 연락을 뚝 끊습니다. 참, 한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This is a shout out to my ex. I hear it was a mother. Little Mix, shout out to my ex. Yeah, let me, I'll admit. Forget that, but I'm over it. I hope she getting better sex. Hope she ain't picking it like I did, babe. Took so long, you said call it quits. Forget that, but I'm over it. Guess I should say thank you for the hate jokes and the tattoos. Oh baby, I'm cool, by the way. And sure. 그것. 화가들의 은밀한 19 소코너 핫한 그것에서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화가의 가장 핫한 명작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명작은 바실리 칸딘스키의 구성 4입니다. 그의 추상회화는 마치 캔버스 위에 점, 선, 면, 그리고 색이라는 악기로 자유로운 연주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따뜻한 봄에 온풍이 휘몰아치며 그림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애매한 활기와 흥분이 넘치는 그림 왼편은 좋은 시절이 끝나버린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반면 밝고 평온해 보이는 그림 오른편은 중앙에 푸른 산이 상징하듯 영적 갱생을 암시하죠. 그는 이 그림에 보다 질서 잡힌 균형감을 표현하기 위해 상형문자 같은 도형들을 사용했어요. 그는 그림 구성 4를 통해 전쟁은 결국 영원한 평화로 마무리된다는 철학적 인식을 표현했답니다. 그가 연애 찌질이긴 해도 화가로선 천재임에 틀림없는 이유 아시겠죠? 그의 그림들은 회화로 지은 교향곡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작품을 교향곡처럼 인상, 즉흥, 구성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구성 4처럼 작품 번호를 붙이죠. 아, 우리의 칸딘스키. 그림처럼 연애도 천재처럼 잘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샘 김, Love Me Like That. My own worst critic behind a closing door. I'm fragile. Infected, that's for sure. I burn myself down to the ground. Oh, can I ask of you to treat me soft and tender? Love me hard and true. Keep my heart from building walls so high you can't get through. Treat me soft and tender. Ooh,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that? 이번 주 은밀한 비밀과 사생활을 가진 주인공은 바실리 칸딘스키였습니다. 붓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듯한 그의 그림들, 외부의 가시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정신적인 것을 그림에 담는 그의 능력은 실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런 천재도 우리처럼 연애를 할 땐 한없이 찌질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 연애 대상으로는 좀 꽝인데요. 여러분,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김경주,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H UBS